하이디. 이 이야기는 하이디라는 이름을 가진 스위스의 작은 고아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하이디는 5살이에요. 하이디가 3살이었을 때 부모님을 잃었지요. 그 후로 디테라는 고모가 하이디를 맡아 길렀어요. 하지만 고모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을 하게 되자 고모는 산비탈에 살고 계신 늙으신 할아버지에게 하이디를 맡겼어요. 어, 고모, 전 여기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절 내버려 두고 가지 마세요. 널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한다, 얘야. 하이디는 매우 슬펐어요. 하지만 힘을 내어 심술쟁이 할아버지와 산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이디는 자연과 사랑에 빠졌어요. 장밋빛 저녁 노을과 특이한 동식물과도 말이죠. 염소를 쓰다듬으며 매일매일 염소와 놀았죠. 아가야, 이리 오렴. 밤에는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건초 위에서 잠들었어요. 하이디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자연을 즐기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 하이디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어머니와 눈먼 할머니와 근처 작은 집에서 살고 있는 7살 소년 피터였죠. 이리 와, 하이디. 초원으로 가자. 잠깐만 기다려줘. 하이디는 피터와 염소와 함께 초원에 가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어요. 하이디는 돌아오면 피터의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거나 할아버지와 함께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곧 늙으신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하이디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데르플리라는 마을 아래에 사는 사람들과 다투었거든요.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알프 아저씨로 알려졌답니다. 하이디, 절대로 널 내 곁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 아, 할아버지 사랑해요. 모든 것이 순조로운 삶이었어요. 디테 고모가 갑자기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고모는 하이디를 프랑크푸르트에 데리고 갔어요. 장애가 있어 휠체어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10살 소녀 클라라의 도우미가 되게 하려고 말이죠. 클라라의 집에 도착하자 하이디는 깜짝 놀랐어요. 모두들 규율을 지키며 관리인인 로튼마이어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거든요. 하이디는 클라라가 장난감을 엄청나게 모아놓은 것을 봤어요. 클라라의 옷장은 아름다운 드레스로 가득 차 있었죠. 곧 마음이 편해진 하이디는 클라라의 집에서의 삶을 즐겼어요. 천천히 모두들 이 사랑스러운 소녀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 모두 이 작은 스위스 소녀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관리인인 로튼마이어 씨는 하이디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이디는 지저분한 옷을 입었고 읽을 줄도 모르며 웅장한 저택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운 적도 없었거든요. 로튼마이어 씨는 하이디가 버릇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넌 규율을 좀 배워야겠다, 하이디. 죄송해요, 로튼마이어 씨. 시간이 흘러 하이디는 점점 더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하이디가 행복해하지 않는 것을 클라라의 할머니가 보았죠. 할머니는 하이디에 대해 디테 고모에게 말했지만 고모는 매우 이기적이었어요. 할머니가 디테 고모를 설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실패했지요. 할머니, 여기에서는 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저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할아버지와 피터가 그리워요. 하이디, 내 소중한 아이야. 신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 하이디의 삶은 더욱더 편해졌지만 하이디는 새장 안에 갇힌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것에도 흥미가 생기지 않았지요. 마음속 깊이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피터와 눈 덮인 들판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사실이 하이디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밤마다 잠든 채 걷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이디는 집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피터, 할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이 광경을 본 할머니는 매우 슬펐어요. 클라라의 주치의인 클라센이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이디, 너에게 좋은 소식이 있단다. 뭔데요, 할머니? 우린 너를 할아버지와 피터가 있는 집으로 보내려고 한단다. 사랑해요, 할머니. 할머니가 최고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어요. 클라라, 이제 떠날 시간이야. 곧 또 만나? 산으로 와. 많은 곳을 구경시켜줄게. 가지마, 하이디. 네가 그리울 거야. 나도 그리울 거야. 특히 할머니랑 클라라. 하이디는 클라라를 가족들이 있는 산으로 초대했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하이디는 기뻐서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그리웠어요. 나도 그리웠단다, 이 말썽쟁이 녀석. 하이디, 절대로 널 어디에도 보내지 않을 테다, 내 아가. 하이디가 산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는 하이디와 있게 되어 다시 행복했어요. 둘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날 하이디는 피터를 만났어요. 피터, 봐! 내가 돌아왔어! 하이디, 우린 네가 많이 그리웠어. 그거 알아? 난 클라라라는 새 친구를 사귀었어. 클라라네 집에서 살면서 클라라의 장난감을 갖고 놀았어. 하이디는 피터와 피터의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더욱더 초원을 사랑했죠. 몇 달 후 클라라는 하이디를 놀라게 하기로 했어요. 클라라는 하이디와 한 달 동안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죠. 휠체어를 탄 클라라는 산까지 들어올려졌어요. 그리고 역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게 되어 뛸 듯이 기뻤죠. 봐라, 하이디. 누가 찾아오고 있는지. 누군데요, 할아버지? 하이디, 나야, 클라라. 그 이름을 듣자 하이디는 단번에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 클라라는 하이디를 보자 매우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클라라와 놀겠지요. 하이디는 녹색 풀밭과 장밋빛 저녁 노을과 사랑스럽게 지저귀는 새들을 보여주었죠. 클라라는 이 모든 게 즐거웠어요. 자, 이제 산이 마음에 들어? 모든 것이 즐거워, 하이디. 모두 다 고마워. 한편 피터는 클라라를 질투했어요. 피터는 클라라가 자신의 친한 친구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피터가 클라라가 풀밭에서 하이디와 앉아 웃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클라라, 두고 봐. 너의 휠체어를 숨겨놓을 테니까. 그러면 넌 돌아갈 테고 하이디를 혼자 내버려 두겠지. 화가 난 채 피터는 천천히 휠체어를 가지고 가 산 아래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핫! 휠체어가 부서졌어요. 세상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다 놀고 난 후 클라라와 하이디는 휠체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클라라는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하이디, 내 휠체어는 어디 있어? 걱정이 돼. 하이디는 휠체어를 찾기 시작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클라라. 할아버지를 모셔올게. 하이디는 도움을 청하러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하이디는 피터를 보았죠. 피터, 클라라가 도움이 필요해. 이리 와. 클라라를 집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자. 이리 와, 클라라. 이쪽이야. 걱정 마. 곧 괜찮아질 거야.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클라라가 피터와 하이디의 도움으로 몇 걸음 걷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가 집에 도착한 것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클라라의 가족은 클라라가 걸어서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지요. 엄마! 아빠!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클라라 네 덕분에 정말 행복하구나. 피터는 죄책감에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냐, 피터? 왜 울고 있니? 제가 클라라의 휠체어를 산 밑에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클라라가 하이디의 관심을 저에게서부터 빼앗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피터, 널 용서할게. 그러나 클라라의 할머니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어요. 할머니는 피터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알아서 벌을 주는 대신 보상을 하기로 했지요. 꼬마 소년아, 이걸 받으렴. 거절하지 말고. 클라라의 가족은 하이디에게 선물을 주었고 피터의 눈먼 할머니를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한 선물을 주었죠. 그들은 하이디의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하이디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이디와 할머니는 함께 대화를 나누며 신께서 그들의 삶 속으로 가져다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